Don't get away, don't get away. I gotta make I'm the one.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돌아고 아니라 다머링 뭐 많이 나에게 내 루스가 아닌 위너가 돼 That's my way. Don't be go go. 승리 아닌 패배뿐인 게임 같은 세상 가는 거야 right right now. 될 놈 될 미터 잡히 될 놈 되니까 이 한판에 fight right now. Let's go go go. 내 앞엔 언제나 뭐 순간 같은 거 feels like lose. 고민할 시간에 가차를 뽑아보자. Go big go go. That's my way. 거부할 수 없는 러시안 룰렛 같은 삶 어쨌거나 I'll survive. 아이템 획득 합성 강화 I can make it right. 자신 있게 choose right now. Let's go go go. 내 앞엔 언제나